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네, 네. 오늘 같은 날 어디 나가면 좋겠네요. 아 근데 또 날씨가 예. 이렇게 맑다가 네.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네. 특히 주부들이 요즘 날씨 아주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빨래해서 널었다가 네. 뛰어다니 좋아서 네. 아 그런데 나가 보니까 또 비가 잔뜩 오고 예. 아이고 어떡해. 권장님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목사님. 예. 이번 시간에는 나물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이제 뭐 나물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네. 전반적인 나물에 대한 어떤 주변 이야기들을 좀 몇 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는 나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오늘은 뉴질랜드도 분명 사계절이 있죠. 그렇죠. 예. 네. 희미하게 예. 있지만 네. 뭐 한국어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예. 그래서 뭐 겨울에는 다 낙엽이 지고 봄이 되면 새싹이 다 올라오고 예. 그야말로 봄은 나물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뉴질랜드도 물론 사계절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확실하게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뉴질랜드도 분명히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질랜드 이 계절마다 있는 이 나물들을 네. 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예. 한 가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 한국은 나물 하면은 그 뭐 봄. 네. 이렇게 한정지어서 네.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러나 요즘은 뭐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니까 네. 또 사시사철 겨울에도 푸른 그냥 나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예. 뉴질랜드는 이게 사계절이 있고 겨울이라고 해도 그렇게 그다지 춥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철 항상 나가도 나물은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래도 계절을 조금 타죠. 그래서 네. 이제 계절에 맞는 나물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어떤 나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겨울이니까. 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 개념에는 저장 나물들, 예. 말린 나물들, 예. 이제 나물 용어로는 묵나물이라고 하죠. 예, 예. 뭐 시래기라든가, 네. 뭐 토란줄기, 네. 뭐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아들이 아빠 요즘 아빠가 아니고 엄마한테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왜 요즘은 도라지 무침 안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라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뭐 말린 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라지 말린 거를 한 봉지 네. 사다가 예. 불려서 네. 볶아 먹기도 했고 예. 또 싱싱한 오이를 사다 같이 무쳐 먹기도 했던 네. 그런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호박꼬지 같은 거 예. 또 마른 가지나물 예. 우리 한국 교민이 가지 농사를 지난번에 많이 이번 시즌에 많이 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저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예. 가지를 몇 포기를 묘목을 예. 예. 얻어온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심어 집에 텃밭에 심었는데 예. 이제 가지가 좀 몇 개 나서 예. 맛있게 먹은 적이 있는데 예. 그 집에서 생산한 가지를 네. 한국 가지지 길쭉 네. 아, 예. 예. 여기 거는 예. 너무 크잖아요. 예. 자주색 지는 예. 나는 거. 예. 그 가지 말린 거를 네. 요즘 마트 가니까 팔더라고요. 아, 예, 말린 네. 거를요? 예, 예. 네.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네. 뭐, 어느 집 뭐, 광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서도 이처럼 겨울철에 이용하면 이렇게 마른 나물들, 네. 나물들 좋겠지요. 네. 이렇게 이제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네. 다들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무말랭이도 이렇게 해놓으신 아, 그런 예. 분도 계셨고, 네. 또 무청 엮어서 예. 걸어놓은 집도 이렇게 예. 봤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겨울이 깊어가면서 네. 들에 나가면 뭐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네. 이렇게 지난 시즌에 네. 준비해놨던 이런 마른 나물들 네. 드시면 좋고 네. 또 정말 나는 싱싱한 나물을 먹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예.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새로운 싹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한국엔 봄나물이라고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겨울이 네. 네, 나물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네. 텃밭에 나가도 나물이 많이 나오고 네. 집 주변에도 그렇고 네. 또 들에 나가면 네. 이제 싱싱한 나물들을 생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얻을 수 있는 나물 중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 푸아라고 해서 예. 방가지똥 예, 방가지똥 예, 푸아라고 하는 그 나물이 있거든요. 네. 대체로 제가 보면은요 철분이 많은 그런 나물들 네. 이런 것들이 겨울에도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예. 철 하면은 좀 강한 예.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이 철분이 많은 그런 나물들이 예. 겨울철에도 추위를 잘 이겨내고 네.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철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푸아가 요즘 굉장히 싱싱하게 잘 나요. 주변에 예. 많이. 네. 그리고 이제 소루쟁이들도 네. 아담하게. 예. 이 소루쟁이가 이제 아주 큰 잎으로 나면은 예. 뭐 쌈 싸 먹고 하는 거 용도가 다르게 쓸 수 있지만 네. 요즘은 이제 요 한 뼘 정도 예. 딱 알맞네요. 딱 알맞게 이렇게 네. 자라기 때문에 네. 국거리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무침이나. 네. 예. 무쳐도 좋고 또 된장국도 좋고 예. 또 육개장을 끓일 때도 네. 육개장 끓일 때도 좋거든요. 네. 그 소루쟁이가 네, 네. 근데 소루쟁이를 육개장 같은데 국거리로 넣을 때는 놓고 오래 끓이면 그러니까 안 돼요. 마지막에 넣어야죠. 예, 네. 살짝 네. 데쳐질 정도로 네. 넣어주면은 네. 오히려 이렇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면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 뭔지 아세요? 아, 그게 질경이에요? 질경이? 아니에요? 말고 워터클래스. 아, 워터클래스. 워터클래스. 네, 예, 예, 예. 물냉이. 예, 예. 신났다, 그러죠? 예, 예. 미나리도 그렇겠죠? 예. 이렇게 이제 물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네. 워터클래스나 네. 아, 미나리 같은 것들이 네. 잘 드러나가면 뉴질랜드 미나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예. 거는 네네. 한국 미나리는 아직 좀 이릅니다. 예. 이르고 들여나가면 보는 그 이제 뉴질랜드 미나리를 미나리. 예. 야생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네. 또 요즘 같은 계절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오니언 위드예요. 네. 오니언 위드. 한국 분들이 이제 야생 부추, 야생 부추 아, 예, 하는데. 예. 그게 야생 부추가 아니고 예. 오니언 위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니언 위드는 네. 이렇게 이제 요즘 때 가장 연하고 예. 참 좋아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꽃대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매서해지는데 네. 질겨지고 예.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전 지금이 네.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하기는 예. 예. 뜯어다가 예. 그냥 겉절이에도 좋고 네. 무침에도 좋고 예. 날걸로요. 예, 예. 데치지 않고. 네, 네, 네. 오니언 위드는 데치면 좀 질겨져요. 예. 섬유질이 많아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붓 같은 네, 거 부쳐도 예, 예. 부추전 참 예.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예. 많이 드러나가고 있어요. 예. 권사님 말씀하신 질경이도 예. 굉장히 많고요. 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텐데요. 그렇죠. 뉴질랜드에 보면은 어떤 나물이 나올까요? 뉴질랜드도 역시 예. 봄 나물 하면 제일 생각나는 나물이 뭐가 있어요, 권사님? 쑥. 그렇죠. 쑥, 예. 쑥이라는 이름이 제일 재밌잖아요. 예. 쑥이 쑥쑥 올라오겠죠. 예. 쑥쑥 올라오고 네. 캘 때도 칼을 쑥 넣으면 예. 네. 게 되는 거고 네. 소쿠리에 쑥 담아서 쑥 버무리 예, 쑥이 네. 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네. 뭐 정말 봄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나물이 올라오잖아요. 예. 냉이도 그렇고 냉이는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겨울에도 참 좋습니다. 예. 이제 봄에도 좋고 네. 민들레라든가 뭐 구절초, 달맞이, 또 인동초, 네. 뭐 집에 뒤뜰에 가보면 머위, 네, 머위. 죽순, 네. 어느 집에는 또 있고 어느 집에는 없거나 한데 이제 가죽나무 있죠? 예, 예. 플라스코, 네. 그 예쁘게 봄에 올라오잖아요. 예, 빨갛게 오죠. 예, 예. 네. 핑크색으로. 네. 이런 거 이제 새순 따다가 네. 살짝 데쳐서 뭐 네. 무쳐 먹거나 네. 이렇게 해도 좋고요. 네. 뭐 유채나 원추리 같은 거, 예. 갈키나물, 뭐 달, 아, 저기 또 찔레순. 아, 찔레순도 먹어요? 그럼요. 찔레순도 이렇게 어릴 때는 나물로 먹고 네. 또 찔레꽃 같은 거는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고요. 네. 그냥 말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찔레꽃을 몇 송이 따다가 네. 물만 부어서 네. 조금 우려내서 마셔도 꿀맛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화전 해도 되겠네요. 어,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도 나무라면 봄이지만 예.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봄 되면은 이제 겨울이 이제 굉장히 뉴질랜드는 봄이 빨리 와요. 예. 저희 집 하단에는 예. 수선화가 벌써 이렇게 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어떤 거는 네. 꽃몽울이 젖었어요. 네. 그렇게 은근하게 빨리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겨울이 다 움츠리지 말고 네. 잊지만 마시고 네. 부지런하신 분들은 네. 들에 나가서 지금부터 나무를 찾아보면은 네.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여름 나물과 가을이는 어떤지요? 뉴질랜드의 늦 여름과 가을은 들판이 온통 누렇던데요? 네, 맞아요. 네. 예, 뉴질랜드가 그렇죠. 이제 네. 늦 여름 되면은 다 들판에 가면 그렇죠. 네. 아주 뭐 한국 같으면 푸른 그런 여름이라고 하지만 네.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더더욱 그런 누런 빛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가장 얻기 힘든 때가 늦여름하고 가을이에요. 예. 뉴질랜드에. 예. 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뉴질랜드는 1년에도 네. 어떤 데는 꽃대가 올라서 꽃 피고 어떤 건 새로운 싹이 나고 예, 똑같은 예. 건데 네,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던데요. 대부분 식물들이 그래요. 예. 뭐 1년 초가 아니고 네. 단연 초기도 하고 1년에 그 생장 순환이 네. 몇 번이고 그냥 반복되는 예.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냥 꽃 피고 씨 떨어지면 또 나고. 네, 예. 그 자리에서 또 나고. 네. 예. 네. 날씨가 이렇게 좋다는 환경이 좋다는 하나의 네. 상징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생물들은요. 네. 특히 식물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의 종자를 통해서 번식하고자 하는 본능이 예. 굉장히 뛰어나요. 예.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예. 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한다 그러는데 예. 저 식물들한테 좀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허구한 날 애 만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예.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 여름이나 가을철에도 뉴질랜드에는 물론 들판이 다 누렇지만 그 누런 숲속을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새싹이 올라오고 있죠. 새로운 싹이 올라와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푸아나 소루쟁이 같은 것도 나고 예. 질경이 사철 나고 네, 네. 워터크레스는 물이 있는 한 계속 네. 꽃이 피고 나면 예. 다시 이제 또 새싹이 네. 올라오거든요. 네. 꽃이 피고 나면 한번 막 수그러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새순들이 쫙 올라오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질랜드의 들판에서 여름이나 가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 특히 이제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것들이 뭐냐면 엉겅퀴 있죠. 예. 엉겅퀴 잘 자랍니다. 여름에. 네. 네. 엉겅퀴는 물론 나물로는 가시가 있어서 예. 어렵지만, 예. 물론 나물로 해먹으려고 그러면 가시를 다 제거하고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무슨 약이라 하면 뭐 예. 그렇겠죠. 엉겅퀴 이제 요즘은 또 중탕으로 내려서 예.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좋고 또 망초도 그렇고 네. 여름나물하면 대표적으로 비름나물 계통이 예. 여름나물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쇠비름, 참비름 좋고요. 네. 뭐 야생열무도 좋고요. 예. 또 미나리도 좋고 예. 또 톱나물 같은 거 이런 여러 종류들이 네. 이제 뉴질랜드의 여름과 가을에 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예. 예. 이렇게 뭐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예. 나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예. 뉴질랜드에 사는 하나의 축복이고 그렇죠. 네. 또 이거를 또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네. 우리 교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물 아주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 온 지 7년이 지난 젊은 여자 성도입니다.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기도 생활이 밍밍하다고 할까요? 뭔가 분명 아쉬움,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몇 번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곳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 다 학교 가고 일터로 나간 후에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일을 갖게 되어 출근을 하게 되다 보니 또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언젠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놀랬습니다. 다른 이들의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언 기도에 갈급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적극 권면하셨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와서는 벌써 몇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한국 사람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목사님, 네.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네요. 예, 그러네요. 예, 방언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먼저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기도에 많이 갈급해신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네.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시티에 있는 어떤 학교 네. 그 필드에 있는 그 라카룸을 빌려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큐이 교회를 빌려서 갔는데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조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고 해도 뭐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예. 조용히 그냥 한적한 그 파크 구석에 가서 예. 기도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방언으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언어예요, 언어. 예. 그냥 랭귀지죠. 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네. His own language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방언이죠. 네. 권사님은 서울에서 나셨죠? 네,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 말씨가 있죠? 네. 저는 충청도에서 났기 때문에 네. 충청도 사람의 말씨가 있고 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네. 말씨가 다른 것처럼 네. 그 우리는 그거를 갖다 사투리라고 이렇게 하죠? 네. 뭐 그 사투리라는 말이 이제 어떤 지방 방언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언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배우기도 어렵고 또 고치기도 참 어렵고 네. 참 그래요. 네. 우리가 영어 뭐 뉴질랜드에서 살면 자연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네, 안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제 아내가 전라도 태생이거든요. 예. 근데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사투리를 많이 안 쓰지만 언니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지금 전라도에 와 있나? 오.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습성들이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말투가 아주 오래돼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저도 제가 뭐 그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딱 7년만 살고 네. 충청도를 떠나온 지가 50년이 넘는데 예. 그런데도 요즘 만나시는 분은 가끔 목사님 충청도시죠? 고향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 그 부분은 제 말투에 예. 인연 중에 이렇게 어떤 그런 충청도 사투리가 예. 또 말투가 이렇게 느껴지는,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제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방언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네. 하나의 어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견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방언의 은사를 뭐 부정하거나 예. 뭐 반대하거나 예.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네. 방언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뭐 받아들이지 않고 네. 물론 저도 청년 때는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도 했지만서도 네.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서 네. 내가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네. 다 내 생각에 마음의 표현을 다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네. 제 생활 속에서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나 어떤 때는 이제 요즘도 혼자 기도할 때 네. 혼자 어디서 기도할 때는 좀 오래 이렇게 뭐 기도할 때 간혹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꼭 이렇게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있는 반면 네. 어떤 분들은 또 방언 은사를 또 지나치게 치켜세워서 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저급한 신앙이라고 판단하는 오류. 네. 또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방언 못하는 목사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던 목사님도 봤고 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자자자 막 사자자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방언 받았어요. 막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미 네.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네. 은사들이 네. 그분이 받은 은사가 많은데 네.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저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네. 방언 은사 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책을 한 권, 네. 두 권을 가져왔잖아요. 네. 여기 보면 다 방언에 대한 얘기예요. 예. 여기는 제목이 하늘의 언어라고 했죠. 예. 예. 하늘을 여는 열쇠, 하늘의 언어.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극구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네. 얘기하는 거고. 이 책은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예, 아주 반대. 완전히 또 반대되는 예, 의견이네요. 그런 의견의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성경적인 근거가 네. 좀 많이 있지만 요거는 좀 사변적인 예.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네. 그런 쪽이 많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예.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예?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던 분들은 방언 기도 아니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사람의 성격, 네. 신앙생활의 그 습성에 따라서 기도하는 네. 스타일도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예. 예. 이제 방언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또 방언은 그릇에 다롭게 하는 사람 성도들은 대체로 이제 장로교 계통의 성도들 예. 예. 즉 교단별로도 보면 성공회 같은 때는 네. 방언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막아서요 예. 장로교나 성공회 이런 신앙인들인 반면에 방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들은 오순절 예. 교통이나 순봉 교통의 신앙인들이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죠. 예, 예. 그래서 네. 한 조사한 것을 보면 방언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한 80%가 네. 오순절 교통의 순봉 교통의 성도들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통계 조사가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방언은 어떤 성령의 은사인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제 어떤 교회에 네.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 속에서 네. 또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예. 예. 오늘 내담자께서 주변으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을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오셨어요. 내담자께서 한국에서 출석하시던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적극 권장하셨다고 했는데 뉴질랜드에 와서는 제지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방언 기도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와 반대로 방언 기도를 금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안타깝죠. 예. 이제 그러나 이제 반대로 제지를 하신 분이 목사님이신지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 목사님이시라면 그 목사님의 자기의 어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적 관점에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또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또 그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이 두 예. 권의 책 네. 우리 지금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예. 보실 수 없으셔서 좀 그렇지만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책 제목은 예.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한 권은 방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책이고 예. 다른 한 권은 또 반대 입장을 말하는 책이고 네. 진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네. 또 양측의 입장을 다 받아들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 네. 방언을 권장하는 이유와 또 반대로 금지하는 이유를 그 각각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예. 복잡한데 네. 이제 어떤 신학적인 차이, 네. 또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 네. 또한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유형에 따라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네. 일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대별해서 예. 말씀을 드린다면 예.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 우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네. 신학적인 배경은 조금 약한 반면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실제 신앙생활에 활발한 점이 굉장히 좀 그렇죠. 강점이죠. 예.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예. 예.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지만 예.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예. 어떤 개개인의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내담자께서도 예.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좀 뭔가 기도한 맛이 나고 속 답답한 것이 풀어지고 예. 당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하나의 방법으로 예. 방언 기도하는 것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뭐 그것이 그분한테는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예. 가지고 이제 너무 뭐 제지를 하고 신학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만 뭐 저기 사실은 없어요. 예. 그렇죠. 이제 뭐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방언 기도가 그분에게 유익을 준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도 예.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방언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네. 이제 적극 권장하는 쪽에서 방언하면 기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예. 방언하면 예, 기도가 딱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방언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왜 꼭 방언을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느냐? 예. 성경을 보더라도 예. 방언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셨지만서도 네, 예. 그 목적이 기도를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예. 복음 증거, 네.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준 것이지 예. 기도하러 용도로 준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그래서 방언의 예. 용도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런 기록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예. 바벨탑 사건이에요. 예. 예.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예. 언어가 하나이다. 저도 언어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요. 아우, 영어 때문에 이렇게 거북스럽고 어렵고 정말 예. 마음껏 귀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네. 마음껏 책도 못 보고 마음껏 네. TV도 뉴스도 못 네. 듣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이게 단일 언어가 선한 일을 레만 쓰인다면은 예. 문제가 되죠. 있지 않겠죠. 예, 예.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단일 언어를 선한 일에 쓰기도 했겠지만서도 예. 악한 일에 도모하는데도 이 단어 이 단일 언어가 쉽게 네. 쓰였다는 말이죠. 네, 네.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높아지자. 네, 네. 만약에 언어가 통하지 않았으면은 예. 이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네. 단일 언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도 쉽게 네.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사용됐다는 그런 기록이 네.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네.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방언들이 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 그걸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네. 방언에 대한 기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두 군데만 제가 네. 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네. 창세기 2장 꼭 봐야 되고요. 예. 네. 거기다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한 어떤 사도행전. 방언, 네, 사도행전. 예. 네. 아, 지금 창세기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사도행전 네. 2장. 네. 네.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네. 그러한 방언. 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네. 12장부터 14장 특히 네. 이제 14장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 두 군데의 이 방언을 네. 가만히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면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네. 사도들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예. 각 나라 방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네. 예. 저도 성령께서 영어의 은사를 팍 줘서 그러니까요. 영어로 막 설교하고 다니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제 영어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네.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되고 네.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물론 이제 어떤 분에게는 언어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네. 쉽게 언어를 네. 습득하시는 그런 네. 분들도 네. 계시죠. 네. 네, 뭐 하여튼 사도행전 인양에 보면은 전형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네. 네,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경우가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냐 하면은 예.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들을 많이 받아서 예.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서 정말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네. 이제 방언 은사의 역기능. 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 네. 네. 은사라는 것은 올바르게 쓰임받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죠. 또 네. 귀한 성령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은사들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정말 교회도 시끄럽고 예. 자기의 신앙생활에 예.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방언이 복음전도 혹은 예. 개인의 경건에 도구로 이렇게 쓰였다기보다도 네.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래서 더 탁월해 네. 이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할 수 있어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네. 교회 안에 혼란이 이렇게 야기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많이 받아서 네. 어느 교회보다도 유능한 성도들도 많고 예. 능력 있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예. 이 모든 은사들의 용도를 잘못 예. 사용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역기능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한 것인데 예.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 온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탁월하다든가 네. 또 그런 해서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함으로써 네. 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방언이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굳이 금하거나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예. 일부에서는 뭐 방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예. 본사역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예. 예. 기독교 역사적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방언은 이제 사도 시대. 예. 그리고 이제 주후 1, 3세기에 많이 나타났다가 예. 사실 종교 개혁 전까지는 방언이라는 기록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말하는 방언. 네. 지금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오늘날의 방언은요. 예.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예.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네. 방언에 대한 얘기가 막 붕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예. 이제 오순절 운동과 함께 이 방언이 갑작스럽게 다시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언제나 그 모든 것이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예.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예. 항상 이제 역기능의 악한 모습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네. 꼭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방언을 통해서 오늘날 보면은 뭐 어떤 신사도 운동하는 무리들과 함께 방언이 엉뚱한 모습으로 사용된다든지 네. 또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무리들 속에서 네. 방언이 헉 그렇게 같이 예, 곁들여져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게 참 안타깝죠. 예. 예. 오늘 내담자께서 또 한 가지 방언 기도는 한국 사람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사실 뭐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네. 한국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방언을 했다 그랬죠. 네. 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꼭 뭐 한국 사람들에게만 주시겠어요? 아니죠. 네. 사실은 이제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방언은 네. 사실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영어권의 다른 나라에서들도 네. 사실 지금도 키들 중에서도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느 키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키교회들에도 방언기도 있고 사실 오늘날의 방언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게 한국의 그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시기하고 네. 미국에서 부흥운동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예. 미국에서 이제 1906년 그 LA에 있는 네.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아주사 거리에 그 부흥운동이 시발이 되면서 거기서 방언이 네. 터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방언이 네.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일반적인 방언의 모습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사실은요 방언하면은요 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성령의 은사가 아닌 방언의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불교나 일반 샤머니즘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어떤 샤머니즘의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막 뭘 할 때 보면은 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네. 말로 네. 막 하는 그런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언 기도가 꼭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예.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라는 것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방언기도 문제는 오늘 내담자 한 분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담자를 비롯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바르고 깊이 있게 답답해하지도 않고 밍밍하지도 않고 정말 기도생활에 만족할 수 있겠는지 올바른 기도생활을 위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뭐 방언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시는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네. 참 많고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 대답이 다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저는 아무튼 뭐 이쪽의 얘기도 저쪽의 얘기도 좀 곁들여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굳이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신앙에서 방언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또한 방언 자체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한다면 옛날에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실수를 또 하는 것이 되는 예. 그런 경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방언하는 사람이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예. 그건 피차간에 다 조그만의 어떤 실수가 있다고 그렇죠. 보게 됩니다. 네.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하여튼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을 저급하게 본다면 네. 참 잘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짚어서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시부한다면 그것도 역시 네. 곤란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성령의 인사는 네. 무엇이든지 사실은 우리가 유익한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네. 이미 받은 은사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네.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이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많은데 네. 그것은 다 무시하고 네. 방언의 은사만 받겠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또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익한 대로 구했다면 네.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또 그것이 잘 사용이 네. 활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네. 자 방언이라는 것은 네. 누가 가르쳐 주거나 네. 누구로부터 전가를 받았다던거나 네. 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방언 받았어. 예, 이건 예.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 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예. 어디 뭐 방언하는 뭐 학교도 있다 그래요. 방언하는 뭐 가르쳐 주는 뭐 클래스도 있다 그래요. 예. 그건 저는 그거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이미 방언은 성령의 은사지 네. 누군가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방언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네. 방언을 누구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주고받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연코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방언 때문에 성도들끼리 절대 싸우지 말라. 싸울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이다. 그렇지. 오히려 네.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방언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네. 뭐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유일하거나 예. 또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도 네. 잘 알아야 되고 네. 또 기도라는 것은 어떤 절대로 어떤 황홀경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상적인 그런 이성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 하는 것이 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한 것이 이왕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통변의 은사도 같이 네. 받아야지 유익하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했지 네. 않습니까? 네. 자기 자신도 뭔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걸로 막 해놓고 나서 내가 뭔 기도를 했지? 예. 그러나 그게 다 뭐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셨을 거야. 나는 하늘의 언어로 했으니까. 지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예. 주기도죠. 예.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전형적인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네. 잊지 말고 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을 자꾸 해나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